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지 D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진 DJ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방송을 시작해봐요. 맞아요. 봄이라. 아, 여기저기서 다 벚꽃 엔딩, 벚꽃 엔딩 거리길래, 아~ 예, 벚꽃도 못 보러 가는데 그냥 벚꽃 엔딩 틀어봤어요. 아, 마음이라도 좋아요. 제가 학교 여기 요즘 수업 계속해가지고, 네. 이거 따뜻한 공기를 밖에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좀 정신이 없었어요. 새학기라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아, 뭐, 이제. 바쁜 일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또 대회 활동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3월 말마다 이제 각 팀별로 그 등수가 나오는데 저희 팀이 1등을 해가지고 대박 Congratulation 네 저희 1등을 해가지고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게 됐어요. 아, 티켓을 받은 거예요? 네, 오페라 공연이 진짜 아니다. 기본 8만원짜리인데 잠시만요. 그걸 좀 제가 여기에 한복했지 않나요? 저, 아, 그렇죠. 저 안 끼어가나요? 저 친구 캐리 안 해주나요? 한 명당 한 장밖에 아, 안 주셔가지고 반띵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 어떻게 반띵을 할 수 있다면요 저는 하겠지만 이게 반띵을 해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 진짜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페라라는 공연을 와우. 좀 보러 갈 기회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설레고 있어요. 갔다가 나중에 후기 꼭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페라. 아, 우리 유진 DJ는 왜요? 얼마 전에 좀 안 좋죠? 얼마 전까지 수험생이었잖아요, 그쵸? 아, 그죠. 네. 제가,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본다고 중국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에요. 아, 감감무소식이죠? 네네.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아, 네. 열심히 봤구나. 그쵸. 연습 문제를 풀 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막혀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죠. 1번, 네. 2번에서 막히면 뒤에 힘들거든요. 알죠, 알죠. 제가 근데 1번, 2번에서 막혀가지고. 한 앞에 첫 장 이제 풀다가 이제 점점 놓게 되는. 네. 네. 근데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이게 4월 우리 중간고사, 아, 대학생들 중간고사 시즌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때 안 보려고요. 아. 이게 멘탈 깨지니까 그때 그냥 잠깐 내뒀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다시 시험을 보는 걸로.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아, 그래도 좀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게 시험을 한번 보니까 이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되게 긴장감이라고 하죠. 갑자기 그 시험 전날에 아, 시험 공부를 해주세요. 안 하고도 나 시험 되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네, 응원 꼭 해주세요. 네. 아, 정말 오늘 봄이 금세 또 이제 날씨가 아직은 좀 일교차가 심한데 그래도 오전에는 오후에는 진짜 따뜻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맨투맨만 진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랑 막 겉옷 없이 맞아요, 입고 다니시는 맞아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헬스. 진짜 조금 따뜻해졌다고 이렇게 길거리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 벌써 막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신촌이... 추워가지고 맞아요. 노래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 맞아. 많았었는데 신촌이 되게 활발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많이... 신촌 나와졌어요. 네. 워낙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졌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저희의 라디오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도 이제 생길 것 같아서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또 좋네요. 아, 날씨가 풀리면 이 플레이버스 앞에 와가지고 누군가는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저희는 혼밥 프렌즈니까 여러분의 혼밥 프렌즈니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네.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진 DJ가 페이스북 홍보 좀 해주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네. 네, 저희는 혼밥 프렌즈이고요. 여기 신촌 네. 플레이버스에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혼밥 프렌즈 치시면 저희 그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인스타 네 인스타를 인스타 말하지 않도록 인스타 안 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뭐 궁금한 점이나 맛집 소개나 이런 거 간략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어쩌다 한 번씩 이벤트 정도는 있으니까 그렇죠. 어쩌다 네. 한 번씩 있죠. 얼마 전에도 커플분과 어떤 맞아요. 아리따운 여성 한 분이 저희 이벤트 상품을 타갔잖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꼭 좋은 공연 막 이런 거 다 보러 갔으면 좋겠 했는데 오늘도 네 저희 그러면. 노래 준비하고 뭐 혼밥 식당 준비했는데 오늘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약간 분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초반부터 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우리만 신나면 되는 방송. 그럼 1부를 한번 좀 열어볼까요? 네. 혼자 밥 먹는 혼밥 프렌즈들을 위해서 예지 DJ가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예지 DJ의 Song for You. 시간입니다. 네. 와우,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은, 아, 요즘에 되게 봄, 그, 뭐야, 시기도 시기다 보니까 결혼식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마침 또 제가 결혼식 축가를 불러드리게 됐어요. 와우. 저희 친척 언니가 결혼을 이번 달에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부탁할 줄은 몰랐는데 와우. 불러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태어나서 축가 같은 거 처음 불러봐요. 아, 저 진짜 설레겠어요. 결혼식이니까. 네, 이렇게 축가를 이제 한 번 두 번 불다 보면 이제 또 돈벌이가 생기겠죠. 아, 벌써 아이, 아주 비상이에요 이게. 네. 영특해요, 영특해. 벌써 이걸 축하를 해준다는 생각보다도 네. 일단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부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꾸만 나이가 이제 내가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아, 근데 이 축가를 막상 이제 가족의 그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발랄한 거 막 댄스곡 부르자니 저 혼자 부르는 거니까 댄서들도 없고 뭐 가만히 우드커니 서서 부르자니 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축가 이런저런 찾다 보니까 좋은 노래들이 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소개해 주세요. 오늘 혼밥 프렌즈 예지 DJ의 So For You. 네. So For You 어떤 곡을 불러드릴까 했는데 오늘은 봄 결혼식장에서 많이 불러지는 축가 제가 크게 팝송 하나 한국곡 하나에 해가지고 두 곡 가져왔어요. 좋아요. 뭐부터 불러주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곡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노래예요. 정말 진짜 제목부터 축가 같은 네, LOVE라고 나탈리 콜의 LOVE 제가 준비를 했어요. 완전 가사도 그냥 LOVE로 시작해서 LOVE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의외로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뮤직큐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뮤직큐.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t's for the only one I see. P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t'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t'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예, L is for the way you looking at me. And O is for the only one I see. P is so very, very extraordinary. Now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t's all that I'm gonna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I'm telling you tha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Don't you know that love was made for me. You. 네. 네. 발랄하죠? 발랄합니다. 아, 오, 제가 좀 들었던, 평소에 들었던 에로뷰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아우, 높아요, 달라요. 그리고. 너무 높아.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앞부분, 그냥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것만 듣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막 애드리브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 모르겠네요. 자, 괜찮았죠? 네. 아, 예지 DJ 이렇게 쉽게 지르지 않는데, 네, 이 노래로 맞아요. 지를 줄 몰랐어요, 지금. 아, 진짜 이 노래 축간데. 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는 입장이면 그쵸, 그쵸.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음 곡은 더 좋아요. 아, 뭔데요? 네. 뭔데요? 다음 곡은 이제 지하의 물론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처음에 그 노래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물론? 뭐 보통은 뭐 축가라고 하면 뭐 사랑 이야기 뭐 사랑이 뭐 LOVE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물론 뭐지 하는데 이 노래는 가사를 정말 잘 들어봐야 돼요. 아, 저...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같이 이제 나의 벗이 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곡이고 이 신부나 신랑이 불러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곡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다음 주 이제 결혼식에 불러드릴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높아요. 지하씨잖아요. 지하씨잖아요. 사실 이게 제 네. 18번이에요. 어떡해 어떡해. 더 여기서 들으려니까 되게 기대 콩닥콩닥. 한번 잘 일단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뮤직 큐. 네. 그리 많진 않아 어쩌면 많이 부족할지 몰라 가끔 나와 다투기도 하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내게 나보다 좋은 사람 많겠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 난 그것만큼은 자신 있는 것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 나 세상이 그리 쉽지 않아 몇 번씩 넘어지고 할지 몰라 꼭 잡은 두 손만 놓치지 않고서 함께 가면 돼 내리는 비를 막아 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네, 지아의 물론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가사가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언제까지나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아,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순 없지만 맞아요. 함께 맞아줄게. 아, 좋다. 같이 안 맞아줘도 되는데 그냥 우산으로 씌워주면 되는데. 결혼하시는 분 부러워요. 그러게요. 이제 시작일 텐데. 아, 이거 우리 왜 웃죠? 우리 아, 뭔가 다 아는 것 마냥 우리 되게 갑자기 순간 빵 터져가지고 우리 결혼했어요? 결혼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아, 이상하게 우리...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감이 뭔가 딱 잡혔죠 지금. 그쵸. 이제 시작. 또 다른 시작. 그래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축가를 불러드리는 분이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신 분이세요. 오 우와. 진짜 정말 10년 어떻게 10년을 연애할 수 있죠? 근데 또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전 감이 그렇게... 안 잡혀요. 근데 10년을 사귀면 결혼한 것처럼 사귀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일단 못 볼 걸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랬겠죠. 네. 아 진짜 부럽다. 진짜 너무 부러운 그러게요. 것 같아요. 10년 연애는 진짜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그냥 솔직히 처음 만났는데 모든 게 다 잘 맞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참고 배려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멋있어.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나중에 꼭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예지 DJ가 10년 사귀고 결혼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해야죠. 지금부터 알죠 알죠? 아니요 그냥 10년 연애 안 하고 저는 짧게 1년만 연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진 DJ 2부 이제 네. 또 시작을 해볼까요? 저의 So For You 코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봐요. 네 유진 DJ의 2부 혼밥식당입니다. 네, 혼밥식당입니다. 네. 혼밥, 혼자 먹는 밥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이죠. 혼자 먹어도 괜찮아. 네, 혼밥족들을 위한 우리 혼밥 플레이스 소개 시간입니다. 와!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혼자를 위한 네.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오늘은 뭐를 갖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브금을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브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브금을 좀 바꿔봤어요. 기대해볼게요. 듣자마자 바로 뭔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팍 드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네네네.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요 신촌에 위치한 식당이죠. 오늘은 돈가스집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돈가스집이요? 네, 근데 여기는 생생정보통에서 소개된 집인데 제가 네. 진짜 실제로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요. 괜찮아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신촌에 위치한 부엉이 돈가스집입니다. 부엉이 돈가스, 제가 돈가스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네. 저는 돈가스를 그렇게 진짜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돈가스를 유별나게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우동도 좋아하고. 맞아요. 우동 성애자잖아요. 그런데 돈가스는 네.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이 튀김 그 바삭바삭한 그 튀김 안에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게 저는 약간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여긴 좀 맛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마저 반하게 만든다는. 그렇죠. 반한 것까진 않지만 반하진 않지만 네.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A little bit. A little bit. 네. 네 여기는 부엉이 돈가스고요. 네. 저희 먼저 위치부터 알려드리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신촌 플레이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네. 거기 유플렉스가 저희 바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앞에 보면 호야 즉석 떡볶이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근데 그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의심을 하지 않고 쭉 가야 돼요. 의심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잊지 마시면. 아 맞아요. 제가 신촌에서 길 되게 잘 잃어먹잖아요. 근데 이게 갈 길이 직진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직진인지 저기로 직진인지를 그쵸? 잘 모르겠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되나요?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호야 떡볶이 있는 쪽으로. 네. 근데 네. 계속 쭉 가다 보면 네. 어, 과연 여기에 나올까라는 의심을 품게 돼요. 아 진짜요? 제가 여기 처음 찾을 때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쭉 가시면 네. 어, 이제 막 교촌도 보이고 맛있는 순두부 집도 보여요. 네, 네. 계속 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네, 이제 네. 올리브영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올리브영이 제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영 정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올리브 진짜 그거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예즈 DJ를 위해서 제가 올리브영을 강조한 거예요. 네. 올리브영이 나오면 네.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딱 꺾으시면 네. 부엉이 돈가스가 나와요. 아 그래요. 거기 있습니다. 좀 어려 찾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어 의심치 마시고 네. 직진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 가시면 네. 되게 귀여운 인테리어의 집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귀여운 인테리어. 네, 뭔가 부엉이라고 하니까 아, 맞아요.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부엉이가 실제로 이렇게 딱딱 그림이 딱 있고요. 네. 딱 처음에 봤을 때 아 진짜 약간 귀엽다.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메뉴판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되게 웨이팅이 되게 길어요. 제가 아, 웨이팅 1시 길면. 넘어서 한 2시 좀 넘어서 갔죠. 근데도 15분을 웨이팅 했거든요. 오후 2시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몇 시까지 하나요? 영업시간은 네. 아침 11시 반부터 네. 그리고 밤 10시까지 합니다. 짧게 한 짧고 굵게 약간 하는 그쵸? 것 같네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뭐 밤 10시면 뭐 저녁 먹고도 충분한 시간이니까 뭐 어, 그쵸. 짧은 것 같지 뭐 짧으면 짧을 수 그냥 있다고도 딱 하는데 어, 저녁 먹고 점심 먹을 시간에 가도 뭐 그쵸, 그쵸. 상관이 없네요. 영업시간도 그렇게 되고 일단 저는 가가지고 여기 메뉴가 되게 많아요. 네. 뭐 커틀렛 뭐 이게 돈가스죠. 커틀렛 그리고 파스타 라이스 스튜 사이드 디쉬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제가 딱 먹은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딱 검색을 해보고 갔는데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스노우 치즈 돈가스. 아 저 치즈 돈가스는 싫어해요. 아 정말요? 저는 딸 맥고 끊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치즈 돈가스가 맛있었는데 정통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치즈 돈가스가 전 되게 맛있었거든요. 치즈 돈가스 있었고 네. 그리고 명란 크림 파스타. 그리고 혹시 저 같은 치즈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 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여기에 제가 두 가지 고민한 게 있었어요. 네. 그 치즈랑 네. 아 이거 지금 아 이름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름 기억이 아직 지금 안 나가지고 네. 하여튼 되게 그 커틀렛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네. 치즈도 있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기본도 아, 있고 매콤한 거 좋죠. 되게 다양했거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꼭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이턴 이렇게 있고요. 하이턴. 하이턴 이렇게 있고요. 네. 명란 크림 파스타도 있었는데 전 이거 개인적으로 맛있긴 했는데 크림 파스타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냥 파스타집 가면 네네. 크림 파스타 위에 그냥 명란 그거 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톡톡 씹히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제가 사진 좀 열심히 찍잖아요. 사진 찍는다고 기다리면 먹기 전에 10분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 네. 그게 문제였어요. 되게 빨리 식어요. 아 그래서 블로거들이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어,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 맛 왜냐면 빨리 먹어야 맛있는 맛 아~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네. 전 약간 조금 눅눅해져가지고 네. 좀 아 이게 빨리 먹었어야 됐구나 뒤늦게 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샐러드 파스타도 있는데 네. 제가 샐러드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데 어, 혹시 어디서 먹었었어요? 저 샐러드 파스타 미즈 컨테이너? 오! 대박 저 그거 얘기할라 했어요 지금. 아 정말 미즈 컨테이너 진짜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비주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어 보였어요. 어 그래요? 샐러드 파스타 진짜 맛있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맛이에요. 맞아 저는 처음에 샐러드 파스타 나왔을 때 아 샐러드에다가 무슨 맛으로 맞아, 먹어 맞아. 이랬는데 정말 맛있잖아요. 전 진짜 처음 먹어보고 맞아요. 진짜 반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안 느끼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 파스타가. 그리고 샐러드에 먹으면 약간 샐러드가 맛없을 것 같은데 전혀 안 완전 그랬잖아요. 아삭아삭하잖아요. 소스가 맛있죠.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배고프다. 아 진짜 배고프다. 네네. 또 이게 또 야심한 저희 저녁 시간에 지금 그쵸. 방송하는 거잖아요. 항상 배고플 때 저희가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게 비주얼도 되게 좋고 네. 산책기도 솔직히 되게 좋고 그리고 안에 담요 이런 것도 구비가 돼 있어서 되게 여성분들 담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또 우리들 또 약간 청결 따지잖아요 요즘. 그쵸 그쵸. 안에 부엌이 또 보여요. 되게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혼자 먹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혼자 먹어도 솔직히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혼자 드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런데도 와서 드시더라고요. 되게 맛있나 봐요. 네. 이게 저도 혼자 맛있었지만. 밥 먹는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다 그거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맛없어도 친구들이랑 가면 먹는데 혼자 간다는 건 진짜 저희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테이크아웃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주문하시고 이걸 싸가셔도 돼요. 그럼 정말 좋은 좋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해온 건 여기까지고요. 아, 네. 부엉이 돈가스 추천해드립니다. 생생정보통에서 저도 나왔었대요. 아, TV에도 이미 TV에 방송이 된 거면 그렇죠. 이미 끝났네요. 그래서 되게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네. 여기 신촌 돈가스는 특히나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신림동을 한번 갔다 왔어요. 돈가스를 먹으러 간 건 아니지만 신림동을 한번 갔는데 어떤 분식집이었는데 그 분식집이 돈가스가 되게 유명한 분식집이었거든요. 근데 아 이름도 알았으면 좋았을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앉았는데 남성분들이 진짜 많이 와서 혼자 드시더라고요. 와우 대박. 진짜 남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진짜 돈가스 같은 거는 진짜 남성분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먹고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도 돈가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진짜. 집에 혼자 있으면 왜 이렇게 남자들은 돈가스를 그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남동생도 돈가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막 이렇게 돈가스 시켜 먹고 그래서 아 정말 여기 가면은 남성분들도 많은 건가요? 결론이야. 기승전 남자? 아, 우리 밥 먹으러 가야죠 무슨? 아, 네 그런 거죠. 아, 네. 우리 예지 DJ 갑자기 얘기가 왜 글루텐 예지야? 예지 DJ. 네. 네 이게 딱.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죠 지금. 아 근데 아 돈가스 네. 좋습니다. 여기 추천해 드립니다. 와 따봉 따봉. 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네. 제가 한 번도 역시 이건 DJ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요? 한 번도 돈가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다다음 주 저희 방송에는 네. 홍대 진짜 정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 소개해드리면서 네. 돈가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 식신로제도 배웠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요즘에는 유진 DJ한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아리 아는 오빠한테 깨똑을 받았는데 일단 깨똑부터 네. 사진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막 고르곤졸라 피자 같은 그거랑 막 무슨 치킨 같은 무슨 뭐 그런 뭐 사진들을 이렇게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역시 맛집은 상수합정이라고. 진짜 인정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걸 봤는데 아 진짜 혼자 밥 먹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런 거 안 먹을 한 번 없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도 조금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아봐 주셔도 괜찮을 것 만한. 같아요. 네 혼자 갈 만한. 왜냐면 솔직히 피자나 파스타 이런 거 진짜 둘이나 셋 아니면 그 둘이상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가서 분위기 잡고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데. 제가 유진 DJ에게 어쨌든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렵다. 네, 유효기간은 어렵다. 없고 유효기간은 없고 기한은 없고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집을 꼭 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먹고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가끔은 술집 같은 거 이자카야 같은 술집 같은 아까 일본 선술집 같은 데도 소개시켜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자카야를 혼자 가기에는 좀 요즘 혼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식 선술집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앉는 좌석도 되게 좀 많고 좋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단골집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 유진 DJ가 또 연애하면서 혼자 잘 다니는 분이잖아요. 그죠? 분명 연애하는데 혼자 잘 다니는 네. 혼자 다니길 또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지 DJ 오늘 좀 좋은 지적 해줬는데 제가 네. 다음에는 그러면 술집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일단 다다음 주에는 돈가스집 맞아요. 그리고 합정이나 네. 상수 쪽에 진짜 괜찮은 혼자 먹을 수 있는 밥집 맛집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대하고 목바지가 기다리고 됐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아, 저희 이거 하면서 약간 저희도 네. 정보 되게 많이 얻어가는 것 맞아요. 같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단 누가 아 야 나 진짜 우리 맛집 어디 가야 되냐 막 이러면 거기 좋은데 아 거기 좋은데 거기 좋을걸? 약간 막 이렇게 추천해주게 되는 약간 그죠? 그리고 약간 직업정신이라고 해야 되는 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음식점을 가면 그 음식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맞아요. 메뉴판 보고 일단 혼자 앉아있는 좌석이 있나 약간 맞아, 이렇게 맞아. 살펴보게 되고 맞아요. 뭔가 이 서비스는 어떻고 막 맛은 어떻고 비주얼은 어떻고 이거를 맞아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맞아요, 때는 맞아요. 먹으러만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뭐 다 우리 훈바 프렌즈 여러분들을 위한 그거니까 저희 그, 지금 7개월 차죠? 저희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저희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빨리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혼밥 프렌즈 검색하시면 저희 혼밥 프렌즈 페이지 나오니까 거기 좋아요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꾹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혼밥 프렌즈 바쁘게 오늘도 달려왔죠. 네, 오늘 네. 진짜 바쁘게 달려온 것도 저도 네. 좀 재밌었지 않나요? 괜찮았어요. 저희 되게 처음에 허겁지겁 시작한 것 치고는 나름 안정을 되찾고 저번 주 저희가 되게 많이 더듬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해서 난리 났죠, 저희가.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또 해고 반년 좀 넘었다고 또 이렇게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또 철싹철싹 아주 그냥 밖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맞아요. 저 아이들은 뭔데 저렇게 수다를 저렇게 시끄럽게 네. 저희는 혼밥 프렌즈 진행하는 진행자고요. 유진 예지 DJ입니다. 네, 유진 예지 DJ입니다. 네, 매주 아니고 격주로 네, 화요일마다 7시 반에 저희 혼밥 프렌즈 여기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진행하죠. 그렇죠. 네, 이제 봄도 되고 이제 아직은 일교차가 좀 심해서 밤 되면 이제 좀 추우셔서 그렇게 길가에 맞아. 막 사람들이 엄청 많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이제 또 벚꽃 놀이 기간이잖아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4월달 되면은 저희 여기 앞에 이제 더 바글바글 하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설레요. 그러니까 저희 설렘을 안고 다다음 주에는 와도 될 것 같아요. 설렘을 안고 다다음 좋다. 주에. 하지만 설렘을 안고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시험기간 다가오고 설렘을 안기도 전에 그거 알죠? 벚꽃놀이는 시험기간이라는 점. 그렇죠. 네. 이제 또 시험 딱 끝나는 순간 벚꽃도 네. 딱 끝나죠. 그렇죠. 시험이 끝나고 벚꽃도 지고 커플들도 맞습니다. 헤어지고 아~ 커플창구.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거의 한 시간 좀 안 되게 혼밥 프렌즈 진행을 해봤는데 다다음 주에도 저희 혼밥 프렌즈 좋은 혼밥 식당과 좋은 예지 DJ Song For You를 위한 노래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네. 요즘 이제 마지막 인사 같은 거 뭐 어떻게 지내라 우리 없는 동안 약간 이런 거? 혼밥 청취자분들에게 일단 네. 되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네네, 싶고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좀 처음엔 부족했는데 이렇게 계속 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팟캐스트에 따로 저희 프로그램을 맞아요. 또 세울 예정이죠. 그래서 그렇죠. 팟캐스트에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으셔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오늘 오프닝 맞아요.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프닝이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뭐였죠? 그 앞에 그 문구?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이거 맞아요. 그거 되게 잊고 있었어요. 그 문구를. 그래요? 네, 이거 진짜로. 알고 있었. 되게 유명한 당연하죠. 문구라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항상 그 뭐야 국어책에 나왔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능책에 항상 나왔던 책이 이게 문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유명한 그거니까. 그래서 네. 예지 DJ는요? 저는 일단 지금 딱 감기 걸리기 좋은 시즌인데 진짜 제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기로 너무 고생을 하고 맞아요. 있어서 막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주사 맞으러 갔다 오고 막 이래서 저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되게 감사할 정도로 네, 오늘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전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감기가 진짜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큰일 나죠. 네, 배탈이 나는 한은 있어도 감기는 걸리면 안 되는. 우리 예지 DJ 감기 걸리면 유진 DJ가 노래 대신 부르나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기가 걸리면 이제 유진 DJ가 그러면 대신 그날은 전 예지 DJ가 혼밥식당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우리